인생이 별거가 없다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어이? 이모가 시원한 얼음 깨고 빙수 말아놨다. 먹고 가라. 오케이. 넌 그냥 맘대로 갈래. 이게 차고나 성격인 것 같아. 길을 걷다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시시비비 복잡하다. 일일비 하지 마라. 이지 이지 쉽게 가자. 언제나 답이 있지. 그렇지. 용기를 잃어도 두근거리잖아. 좋으니까, 에이, 두 눈 감아버리면 사라지는 세상. Yeah. 이게 맞건 저게 맞건 하지 말으라. 골치가 아이야 너무나 덥다. 시원한 빙수 한 숟가락 해라. I'm gonna get the top of me. 나보다 날 잘하면 나 오빠. Hey, hey. 고맙습니다. 근데 괜찮아요. 깨버려 마음속에 그리한 넌 시도를 따라